난 이후 영악했지. 난 이후 영원세신이나이네 와이나미야. 난 이후 영원하이고 와무세후. 난 이후 영마게루 예수 원하와 몽구 아멘 울리와 주 삼네 미스터 힐리 시파 존재 원하와 몽구 아멘 지컴 미래래 Mr. Healy, see far.